동화 한국어 버전 요정공주 아주 먼 옛날 한 왕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그는 딸이 너무 예쁜 나머지 공주의 이름을 요정으로 지어버렸죠. 사람 이름이라기엔 조금 특이했지만 왕실 사람들은 왕의 뜻을 잘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진짜 요정 라기는 이를 인정하지 못했죠. 어떻게 감히 평범한 인간 아이 이름을 요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모욕을 참고만 있을 순 없지. 직접 왕에게 교훈을 줘야겠어. 그리하여 몇 년 뒤 요정 공주가 갓 8살이 되던 해에 라기는 인간 노인의 모습으로 변신해 궁전 정원에서 놀고 있던 공주를 납치해 갔어요. 그녀는 공주를 아름다운 성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하인으로 일하라 명령했죠. 요정 공주라니, 나 참. 이제부터 너는 이 화로의 불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해라. 만약 꺼지면 괴물 라코니에게서 다시 불을 가져야만 할 거야. 참, 라코니 괴물은 사람을 돌로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거 알아두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요정 공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어요. 어느 날 성 안에 있는 분수를 지나가던 공주는 떨어지는 물 주변으로 생긴 무지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정 공주님, 실은 얼마 전부터 이곳에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잠시 저랑 얘기를 나누지 않으실래요? 무지개가 말을 하는 건가? 네, 맞아요. 이 성의 요정이 제 아버지, 즉 왕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납치한 뒤에 여기서 멀리 떨어진 어느 성에 절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젠 제게 더 끔찍한 저주를 거르려고 제 육신은 놔두고 절 여기 데려온 거예요. 저는 오직 무지개의 일곱 빛깔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답니다. 제 아버지도 왕이세요. 그리고 저도 요정에게 납치당했고요. 이곳에 온 뒤로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도요. 요정이 절 납치한 뒤로 제 몸은 알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제 몸이 여기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몇 년간 말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할까요? 네, 저야 정말 좋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기쁘네요. 근데 당신께 걸려고 한다는 그 저주는 대체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거라곤 딱 하나. 제 몸이 반드시 깨어있어야만 그 저주를 없앨 수 있단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잠들어 있는 그 성이 어디에 있는 건지조차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성은 라코니 괴물의 궁전 너머에 있다고 소문이 돌더군요. 그럼 당신은 여기 올 때 몇 살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무지개 왕자와 요정 공주는 매일 그곳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해 주었으며 웃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죠. 둘의 우정은 오래도록 이어졌고 마침내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요정 공주는 라기가 무지개 왕자에게 걸겠다는 그 저주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라기는 언제 또 저주를 걸 거래요? 몰라요. 라기는 매년 다섯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에 중요한 주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건 바로 3일 후죠. 아무래도 제가 당신 몸을 깨우러 가봐야겠어요. 아니요. 우린 그 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곳에 가려면 라코니 괴물의 소굴을 지나야 한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건 마법의 주문이에요. 우린 그저 인간이고요. 그걸 어떻게 이기려고요? 당신을 보낼 순 없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요. 알겠어요? 당신에게 허락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 때문에 위험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저도 당신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건 정말 싫어요. 봐요, 나도 방법은 잘 몰라요. 하지만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진 않잖아요. 잠들어 있는 당신의 몸은 어느 성에 있고 그 성은 라코니의 속을 넘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안 돼요. 그 괴물은 사람을 돌로 만든다고요. 제발요, 그냥 나와 함께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괴물의 소굴이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알죠? 아주 정확한 방법이 있었네요. 요정 공주는 불을 꺼버렸고 예상대로 라기는 잔뜩 화를 내며 나타났어요. 불이 꺼져버렸잖아.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가? 아, 정말 죄송해요. 아니, 당장 어두운 숲에 있는 라쿠니 괴물의 소굴로 가서 불을 가져와라. 이것 받아. 이 안에 다시 불꽃을 담아오렴. 물론 그 전에 네가 돌로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알았지? 침착하고 또 결연한 마음으로 요정 공주는 라코니 괴물의 소굴을 찾으러 떠났어요. 그러던 중 어두운 숲속을 걸어가던 공주의 앞에 갑자기 사슴이 나타났죠. 사슴은 그녀를 향해 말했어요. 왜 당신 같은 인간이 이 어두운 숲에 있는 거죠? 저는 라코니 괴물의 속을 넘어에 가야만 해요. 그 괴물은 인간을 돌로 만들어버려요. 절대 살아서 지나갈 수 없을 거예요. 괴물도 낮 동안 한 번쯤은 속을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그때를 노려서 들어가 보려고요. 꽤 현명하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해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려고 하나요? 두렵지 않아요? 제가 두려운 건 왕자님의 미래뿐이에요. 그래서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진 않으려고요.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요정공주가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사슴이 갑자기 아름다운 요정으로 변했어요. 네 용기가 참 대단하구나, 요정공주. 널 도와주도록 할게. 이걸 받아. 모험 중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걸 사용하도록 해. 그리고 명심해. 절대 잠들어서도 먹어서도 안 돼. 무지개 왕자가 잠들어 있는 성에 다다를 때까지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겁먹지 말고 끝까지 포기 마라. 정말 고마워요. 시키신 대로 할게요. 요정 공주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라코니 괴물의 소굴을 발견한 그녀는 몰래 숨어 그가 나가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얼마 뒤 괴물은 정말 소굴 밖으로 나왔어요. 이를 본 요정 공주는 소굴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크고 사악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내 집에 그렇게 몰래 기어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제발요! 그냥 보내주세요! 돌로 만들면 아주 훌륭하겠는데 그냥 놔달라고? 더 가까이 오기만 해봐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죠. 공주는 가방에 손을 넣어 들어있던 것을 꺼냈어요. 그러자 엄청나게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고 괴물의 눈을 멀게 한 뒤 요정 공주는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요정 공주는 다른 숲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에는 성이 보였죠. 그런데 성을 보자마자 공주는 갑자기 엄청난 추위와 배고픔을 느꼈고 급격히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아, 잠들 순 없어. 계속 걸어가야만 해. 그런데 뭘 먹거나 쉬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런 그녀의 앞에 한 악마가 나타났어요. 배가 고픈가 봐. 이거 먹지 않을래?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먹어볼래? 아니요. 저는 가봐야만 해요. 비록 지치고 배고프고 또 졸렸지만 공주는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걸음을 지탱하기 위해 나무를 짚을 때마다 또 다른 악마가 나타나 그녀에게 과일을 먹으라고 유혹했죠. 배고프지 않아? 이거 먹지 않을래?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배고프지 않아? 이거 먹지 않을래?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배고프지 않아? 이거 먹지 않을래? 굉장히 달고 맛있는데. 그리고 그녀가 악마의 제안을 거절할 때마다 그녀는 가시에 찔렸어요. 그래도 공주는 멈추지 않았죠. 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성에 도달하기 위해 공주는 정신력을 쥐어짜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에 도착했지만 성문이 잠겨 있었죠. 자물쇠는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가방에 손을 넣었고 이번엔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가 나왔죠. 공주는 열쇠를 꽂았어요. 그 즉시 그녀는 어느 커다란 방에 도착했죠. 그 방 중앙에는 무지개 왕자의 몸이 놓여 있었어요. 잠든 채로 말이죠. 이분이 왕자님이신가? 공주는 가까이 가서 그를 깨워봤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죠. 아, 그런데 어떻게 깨운다? 마법에 걸렸으니 마법으로 깨울 수 있을 거야. 공주는 마지막으로 가방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작은 바이올린이 나타났고 점차 커지더니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죠. 그 소리는 마치 새들의 노랫소리와 새벽 노을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왕자님은 잠에서 깨어났죠. 요정 공주님? 내 사랑, 절 찾아내셨군요.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자초하시다니, 당신이 절 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공주. 그러자 갑자기 축복의 노래가 들려왔고 아름다운 여왕이 수많은 왕족들의 축하 속에 그들 앞에 나타났죠. 어머니! 오, 아들아!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구나. 마침내 그 저주가 깨진 거야. 오, 라기는 이제 두 번 다신 인간을 해칠 수 없을 게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무지개 왕자는 어머니에게 요정 공주가 그를 어떻게 구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요정 공주 역시 라기에게 납치되었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 즉시 요정 공주의 부모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들 역시 사랑스러운 딸이 잘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고는 뛸듯이 기뻐했죠. 온 가족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왕자와 공주는 모든 이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예상대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만약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게 되었네요. 그렇죠?